금목걸이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신라 5세기 국보 194호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묻힌 사람의 목에 걸린 채로 발굴됐다. 맨 아래쪽에 달린 금재 고분 옥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3개씩 속이 빈 금 구슬을 두고 그 사이를 금 사슬로 연결한 형태다. 좌우 양 끝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있어 풀기가 편리하게 돼 있다. 전체적인 모양은 매우 간결해 보이지만 좌우 대칭으로 장식된 금구슬과 고분 옥은 정재미와 세련미를 보인다. 이러한 금재 목걸이는 신라 목걸이 가운데 이례적인 존재로서 월송로 가 13호 출토 금목걸이와 연결되는 형태다. 남분의 피장자는 이 금목걸이뿐만 아니라 유리구슬과 고분 옥 등으로 만든 화려한 가슴 꾸미개도 함께 착용하고 있었다. 피장자를 남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.